어디 가세요?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.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보내려고요. 어머니가 기뻐하시겠군요. 그런데 무슨 선물을 사셨어요?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.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. 네,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이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. 그분 덕분에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.